같은 너의 잔에 가득해 젖은 얼음 같은 너의 맘에 You're so fresh 내가 차라리 잡을 수 있는 틈이 있을까 나 초조해져가 You're so fine 거침없이 너에게 내 맘 전해 Kiss it 너도 나와 같다면 여기 앉아줘 옆에 있어줘 너와 함께라면 나 어디든 갈 수 있어 Hey, 얼마나 짓인가 I need you baby kiss me